아름다운 이 자태 나를 헤금거리지 예상했던 시나리오인데 나 겁을 먹지 널 둘러싼 것들에 신경은 떨어져 아름다운 네 곁에서면 다시 시작뿐이야 babe 넌 마치 연기처럼 사라질까 다가가면 도망칠까 yeah. 안심이 안 돼 자꾸만 의심을 해 어느새 집착이 돼 yeah. 이제 더 난 널 참기 힘들어 가슴 가득 너로 부풀어 내 맘 잔뜩 어지른 널 감당해볼게 I'll be your king and baby you be my queen 모든 간에 준비가 돼 있어 for everything 넌 내가 처음 찍어 만들어버려 우리 난 포기 그리면 될 수 있어 baby call it one two three 내 세계를 뚫고 내게 와 전부 말해 조금 더 은밀히 내게 와 난 전혀 두렵지 않아 내 심 떨려게 데려와 내게 와줄래 오직 나만의 귀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Woo.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Woo.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무슨 말이 필요해 손을 담을 지내 그 재미없어 내 앞에선 본능마저 무시 못해 Oh you amazing girl 단순절로 나온 몸짓 온체에 오차 없는 완벽함 거부할 수 없어 Queen이 내 마디에 담을 수 없는 그 이름 당신 앞이라면 나 그려 승리의 V를 댕전 하나 없는 모이프 당신 앞에 무엇이든 갖다 바쳐듯이 다시 날 사랑해 줄게 모두 견배 내 세계를 뚫고 내게 왜 전부 말해 조금 더 은밀히 내게 와 난 전혀 두렵지 않아 내 심 떨려게 데려와 내게 와줄래 오직 나만의 귀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Woo.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Woo.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닷새 걸린 듯 눈물이 우아함 조절이 또